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울려는 해피데이 김윤희입니다. 제사 드려 오늘 해피데이는 천관웅의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로 시작했습니다.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음악 공연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안다박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곡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박수를 막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박수를 안다박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연의 마지막까지 또는 마지막의 여운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안다박수는 정말 무례하고 경우 없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안다박수 안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비단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유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사연 게시판에 닉네임 해피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그 해피님께서 저희 첫 방송 들으시고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방송 잘 들었다고 또 저희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욱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해피님이 신청해 주신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넘어집니다. 주여 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에서는 세계 행복지수 1위의 지상낙원 바누아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누아투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고온 다습한 열대기후를 가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남동쪽으로 뉴질랜드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날아가면 있는 바누아투는 4개의 큰 섬과 8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0여 개의 작은 섬들 중에는 아직도 심한 폭발을 되풀이하는 활화산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바누아투는 일찍이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 무역의 희생자가 되었는데요.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인구의 약 80%의 원주민이 백인들이 옮긴 질병으로 죽어갔던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지배 아픔 때문에 백인에 대한 저항감이 큰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백인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바누아투는 1980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지만 오랜 식민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바누아투의 경제권은 여전히 백인이나 중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30만의 인구에 언어는 모두 110개. 바누아투에는 글이 없고 언어가 구전되면서 각 섬마다 언어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공용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비슬라마어를 쓰는데요. 이 비슬라마어가 저에겐 참 생소한 언어입니다. 이 비슬라마어는 과거에 노예로 끌려간 바누아투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일종의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누아투 주민의 대부분은 말라네시아인이고요. 그중 니바누아투족이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바누아투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민의 약 45% 정도가 15세 미만이고 아이들의 출생률이 높지만 신생아의 사망률 또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누아투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카톨릭 신자의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흥 종교와 이단 또한 많다고 합니다. 현재 바누아투에는 10명 내외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소개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이 부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한 김선명 선교사님입니다. 김선명 선교사님은 2006년 바누아투에 세워진 코반 기독간호학교의 교장 대리로 사역하고 계신데요. 코반 기독간호학교는 지금은 은퇴하신 김용환 선교사님께서 2006년 3월에 바누아투에 세우신 바누아투 유일의 정교 간호사 양성기관입니다. 코반 기독간호학교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이래 현재까지 50명이 넘는 기독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바누아투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간호학교로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기숙사를 2층으로 증축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신앙훈련뿐 아니라 학교 강의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선명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현재 정식 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코반 기독간호학교는 교수진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극빈층 학생들이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증축된 기숙사를 운영하시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바누아투를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누아투 코반 기독간호학교와 김선명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후원을 위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www.spmtv.kr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땅끝에서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찬양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연 게시판에 배박골님께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 부탁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 일로 제 딸을 혼내다가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 안 줘도 심란하고 들은 딸은 더욱 그렇겠죠? 우리 둘이 같이 듣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좀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찬양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이나 알라야의 It's About Love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따님과 함께 들으시면서 화해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나 알라야의 It's About Love.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로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오늘 같은 곡 다른 느낌에서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팀 힐송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찬양과 예배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CCM. 우리나라 CCM 곡들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많지만 요즘은 국내 CCM도 매우 활성화되어서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힐송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CCM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힐송은 호주 시드니의 힐송 처치의 워십팀에서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힐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힐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 음악이 단순히 교회 음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힐송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녹음하고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힐송의 앨범들은 힐송 처치 워십팀 멤버들이 직접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들고 앨범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달린 체크입니다. 달린은 힐송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팀으로 두각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달린이 함께 사역하기 전에 힐송 처치는 그냥 평범한, 말씀이 좋은, 아담한 교회였다고 하네요. 그녀가 호산나 인티그리티의 돈 모엔과 계약하게 되면서 힐송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하게 된 찬양이 달린 책이 쓴 Shout to the Lord입니다. 한국에서는 내 구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이 곡은 기독교 음악계 그래미 어워드라고 불리는 도브 어워드에 1997년 올해의 앨범 후보로도 지명되었고 전 세계 50개 이상의 번역 음반으로 녹음되어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1997년 잘 아시는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챔피언 결정전을 하기 바로 전에도 전 세계로 방송되는 가운데 이 곡이 불렸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힐송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찬양 Shout to the Lord를 듣고 힐송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To praise the one. 네, 이 찬양은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좋네요. 정말 힐송을 세계적인 찬양 사역팀으로 만들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힐송 출시 워십팀은 세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다양한 문화위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중 힐송 라이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회중 예배입니다. 힐송 라이브 앨범은 힐송의 여러 찬양 앨범 중에서 가장 힐송 처치의 정신과 음악 스타일을 담고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힐송의 워십팀은 세대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힐송 유나이티드와 힐송 키즈가 그런 세대별 워십팀입니다. 그중 힐송 음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팀이 힐송 유나이티드인데요. 힐송 유나이티드는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연령대로 구성된 예배팀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힘있는 찬양 집회가 매우 유명한 팀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언제나 창조적이고 다양하고 그 누구에게도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16년에는 도브 어워드에서 10개 부분의 후보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멋진 팀에는 항상 멋진 팀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요. 힐송 유나이티드의 디렉터인 조의 휴스톤이 바로 그런 멋진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힐송 교회의 핵심 성장 요소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건강한 교회의 소리이며 건강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입니다. 네,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여기서 Shout to the Lord의 번역곡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번역곡의 제목이 내 구주 예수님인데요. 이 찬양은 정말 많은 찬양팀을 통해서 불려져서 어느 앨범을 고를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 어노인팅의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앨범에 있는 곡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힐송 유나이티드의 원웨이 들으신 후에 힐송의 음악 색깔 좀 더 알아볼게요. 방금 원웨이 찬양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영어로도 따라 부르시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힐송 찬양의 한 특징입니다. 흔히들 영어 찬양이라고 하면 왠지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나 부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 가지시기 쉬우신데요. 사실 힐송의 곡들은 가사가 의외로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말로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게 힐송 찬양의 매력입니다. 어떤 때는 한국말로 번역된 곡이 더 부르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떤 찬양들은 영어로 된 원곡을 부르는 게 번역된 곡을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힐송 찬양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라이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앨범들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이 없는 찬양과 중간중간 기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이런 형식의 예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더 힐송 찬양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곡 다른 느낌에서는 힐송 찬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힐송은 워낙 유명해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이 한두 곡이 아니지만 시간상 두 곡밖에 오늘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맘 같아서는 힐송 찬양 한 곡이라도 더 틀어드리고 싶지만 오늘 저희 코너 이름이 같은 곡 다른 느낌이니만큼 원웨이의 번역곡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수전도단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4집에 있는 주발 앞에나 엎드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